네, 오늘은 전통 또 신앙 어느 것이 중요한가, 또 우리가 이 전통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16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16살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 차좀좀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차를 몰려면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세 가지를 좀 잘해야 돼. 첫 번째,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거라. 자, 두 번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머리를 좀 짧게 깎아라. 너무 길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이제 차를 몰아도 된다. 좀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한 학기가 지났어요. 성적표를 가졌는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AB, 아바, 아바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냐 그랬더니, 그날부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가 공부도 이제 잘하고 성경도 잘 읽는구나. 근데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3분의 2는 됐는데 3분의 1이 남았어. 네 머리 좀 깎으렴.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곤란한데요. 좀 곤란한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머리 길고 그랬는데 꼭 깎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르렴. 그런데 예수님도 걸어 다녔단다. 또 걸어 다니렴.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기의 요구를 부모에게 이게 들게 하려고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부모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 안 하려고 엉뚱한 이 변명, 핑계를 늘어놓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그 지혜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막 주장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쪽으로 대답을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고, 이쪽으로 대답하면 예수님의 상처 입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에게 계속 이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전, 이 유전이 뭔가 하면 전통입니다. 전통. 그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전통을 안 지키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율법인데,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이 이제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진짜 죄를 진짜 죄로 알게 만들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하게. 오늘 이 본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절, 2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고 손을 안 씻었어요. 손안 씻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안 씻을 수 있냐, 이거. 장로의 유전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저거 지금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죄를 진짜 죄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통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살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계속 양육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볼 때 계속 부딪히고 자기들과는 영 다른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이제 앙심을 막 품는 거죠. 저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말이지 장로의 유전도 안 지키고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온 길하고 좀 다른 길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외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건데 외식이 뭔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거에 집착하는 걸 외식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외식, 형식, 겉치레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것에 접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접촉이 안 되고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추구하다가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랬어요.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성경에 대해서 열심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내가 너무나 집착해서 잘못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손이 더러우니까 빨리 닦아야 된다 할 때 이 손이 더럽다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시부타라고 하는 건데 이 악마의 공격을 받고 그의 종이 될 수 있다. 손이 더러우면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만지고 집에 돌아오면 꼭 손을 씻고 물을 뿌리든지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한다.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보면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두멍인데 거기서 꼭 손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얼토당토 않은 곁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의 장로의 전통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된다. 보통은 손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장로의 유전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 다 외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비춰보아서 성경에 비춰보아서 옳은 것인가 보다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봐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자기들이 만든 법에 생명을 걸은 사람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600몇 개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또 파생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그럽니까? 전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집착. 자기들은 열심히 있어. 그것을 장로의 유전, 트레디션이라고 트레디션. 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진짜 지켜야 되고 더 지킬 수 있도록 더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전통은. 근데 못된 전통은 빨리 없애야 돼. 우리나라도 뭐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는가? 예배, 예배의 전통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초대교회, 우리 초기 교회에 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막 시작될 때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막 생명을 걸었어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 좋은 전통이거든요. 지금은 뭐 예배 끝까지고 뭐 하루 빠지고 뭐 오늘 예배 있는데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시간을 못 내거든요 목사님. 네, 오늘 제가 바빠요. 예배가 소중한지 내일이 소중한지 지금은 지금 불분명해졌어요.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 지금 깨져가고 있던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주일에는 영육강에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했어요.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 주일이 주일인지 평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십일조 생활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이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지금 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내기 싫으니까. 십일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십일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바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모든 것 다 바치면 너 굶으니까 10의 1만 바쳐. 그거로 네가 다 바친 거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채소나 근채나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있는데 너희도 그것도 하고 너희도 그것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너희 몸과 마음도 정성도 다 바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1조 바치라고 한 게 어디 있냐?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약에는 11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 물질과 신앙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을 자꾸 버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이 선조들은 이 성경 읽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 이상 열심히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편리해졌으니까. 옛날에는 심리 걸어가려면 한 시간 동안 가야지. 지금은 차 타고 1분이면 가면, 뭐 1분, 2분이면 막 빨리 밟으면 2, 3분이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는 거? 딴 거 하죠. 성경 읽을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 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은 빨래를 메고 그 냇가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다 널어가지고 그거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밤을 지금은 세탁기 넣어놓고 이제 딴 거 해야 돼.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리해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더 바빠졌어요. 성경 읽을 시간은 아예 없어요. 좋은 전통은 이제 다 버린 거죠. 다 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기를 더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새벽 기도, 맞죠? 예수님의 기도 습관, 새벽 깨워야죠. 깨워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정통들을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요. 아침에 시장에 장사하러 가면서 어릴 때 보면 교회 앞에 오늘 장사하러 갈 것들 그 마당 옆에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 놓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2부 나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요. 새벽 기도 가려니까 너무 피곤해. 옛날 분들은 안 피곤해서 그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고 그 새벽에 그걸 2부 와가지고 놓고 새벽 기도 드릴 때 그분들은 건강해서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합니다. 지금 비타민도 많고 뭐 약도 많고 먹을 게 그 당시에 고기 뭐 1년에 한두 번 먹고 뭐 명절 때나 먹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더 건강한데 더 피곤하대요. 이게 좋은 전통을 자꾸 버리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옛날 분들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나가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전통인데 이제 상황들을 자꾸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전도해야 되죠. 이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살려야 되고 좋지 않은 전통들은 이게 자꾸 배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길러가는 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전통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전통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전통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면 영적인 삶을 놓치게 된다. 영적인 삶. 형식에 집착하면요, 내용이 빠질 수 있어요.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이 빠진 내용은 빈약해져요. 내용이 빠진 형식도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죠.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 2절 보시면 제자 중 몇 사람이 깨끗이 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들은 항상 씻거든요. 근데 씻지 않는 것, 이게 정결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왜 밥을 먹는가? 왜 우리가 떡을 먹는가?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이 제자들은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통을 지키려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살고 있어요. 그 왜 사니 그러면 전통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주의 일을 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영적인 일을 앞두고 지금 빨리 밥을 먹고 그래 가야 되는데 언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 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손을 씻는다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악함을 씻고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나 악함이나 자기들의 어리석은 것들을 씻는 것보다도 그냥 겉으로 손만 씻으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마음을 씻는 것은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멀다, 멀다. 우리가 더 집착해야 되는 것이 내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영적인 것에 더 집착을 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면 영적인 일에 소홀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 내용은 이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지키는 그 뒤에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를 왜 지키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십일조를 내라, 내는 것 가지고 나는 냈어가 아니고 그 내는 이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구별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내 마음도 몸도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영적인 면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형식적인 것 거칠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의미나 영적인 어떤 이 뜻들을 다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칠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왔던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게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데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것을 지키면서 나는 이쯤 됐으면 다 됐다 하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들,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배해가는가, 그런 이 내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왜 그것을 놓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한테 담겨져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의 중심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 내면을 더 관리하고 영적 관리를 하는 데에 그 형식적인 것이 사용되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진리로 둔갑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래 드리다 보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전통이 될 수 있어요. 목도부터 축도까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계속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와서 이제 목도 딱 하고 축도 딱 끝나면 오케이, 나 예배 다 드렸어. 그래서 이제는 형식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은 별로 그냥 뭐 오늘 예배 드린 거야 라고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목사 혼자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단지 목사는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도를 할 때도 단순히 이 사회자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목사님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길면 이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제 빨리 축도가 끝나면 아, 오늘 예배가 끝나겠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묵도부터 축도까지 어떤 이 형식만 남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배의 정신은 뭔가 하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오늘의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어, 주님, 지금 가는 길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교회 또 도착해서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참 기쁨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날 예배가 지금 미리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목도부터 축도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와 공감을 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는 기도해라. 오늘 왜 기도가 저 모양이야. 뭐 준비를 한 거야 만 거야. 그러려면 써가지고 오든지 뭐 저게 왜 이렇게 길고 이러면 안 되고 그분의 기도 안에 진심들이 들어있어요. 저 기도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하는구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아, 저 기도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하나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정신이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식만 남으면 그 형식에 치중해서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 형식, 그 외식이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교 예배 형식은 이거야 된다. 여기서 이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거 빠지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도대체 목사님 이거 뺐습니까? 이거 넣어야지.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장로교 맞습니까? 그걸 진리로 알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찬송 하나만 드렸더라도 정말 내가 기도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들여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순서가 꼭 12개면 12개 이거 다 드려야 되는 안 드리면 나는 이게 못 다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만 남는데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좀 이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직분관이 뭔지 직분관. 뭐 우리 교회는 뭐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막 난리가 나지 않는데 어느 교회들은 뭐 직분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또 한국에 이 뭐 장로 선거 한번 하면요, 장로님 되려고 막 수건도 돌리고 막 그래. 막 밥도 사주고. 그게 뭔가. 꼭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똑같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야 돼요. 그 직분 하나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그런 자리고 자기 희생의 자리고 자기가 죽는 자리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의 귀한 일꾼다운 일꾼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참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소홀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전통이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 내용이 빠지면 이것은 하나만 하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철칙인 것처럼 말 밀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꾸는구나.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장로의 유전 610몇 가지 이 계명하고 거기에 지금 세칙들을 보면 다 제사장들이 만들어내요. 율법사들이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마치 다 죄인들처럼 막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구나. 돌이켜보라, 돌이켜보라. 자, 세 번째는 이 전통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폐기할 수도 있다.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장로의 유전만 잘 지키면 그거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드리고 계시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해 할 것을 고르반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이번에 용돈을 내가 100만 원을 또 뭐 천부를 내가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까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가지고 고르반 그러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의 유전들의 그 어떤 이 규정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더 쉽게 하면서 이쪽 거를 지키면서 마치 고르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절로 밀어놓고 자기들의 계명들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전통을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어요. 제도화시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상당히 무서운 계명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칫 잘못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0절 보면 그렇습니다. 죽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회방해놓고 고르반 하면 끝난다. 이걸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고르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성경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율법이십니다.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분이 보이는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완성.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 앞에 온전한 율법이신 그분이 서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불행하죠. 모든 율법은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완성은 이분 때문에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불행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어주고 계세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알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원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때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질문을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세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항상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적인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정해놓은 틀대로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통에 얽매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처럼 식사하기 전에 손을 몇 번이나 씻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이렇게 씻으면 안 되고 팔뚝까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씻었다 이렇게 율법에 돼 있어요. 자기들 율법에. 그러니까 씻어도 여기까지 씻어서 물이 여기서 흐르지 않으면 죄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님이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성들여서 어떻게 예배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옵소서. 뭐 예배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형식보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날마다의 삶 그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자유함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전통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남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